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부터 21절까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왕노릇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에 따라서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를 찾아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만 오늘 은혜는 어떠했다고 했어요? 은혜는 의롭다, 의로움 안에서 왕노릇해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서 누가 왕노릇하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아담의 범죄 아래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7절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했습니다. 17절에서는 사망이 죄로 인해서 왕노릇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반대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망이 죄로 인하여 왕노릇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21절에는 반대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죄와 사망은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 사망이 죄로 인해서 왕노릇하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든 이처럼 죄와 사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도 죄와 사망의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죄와 사망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범주는 가히 전 세계적입니다. 17절 본문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는 한 사람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지배하는 영역은 전 시대,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직 선포되지 아니했을 당시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했던 말씀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율법이 아직 선포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도 역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한다는 이 왕노릇하는 그 범위는 시대를 넘어서는 넘어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인류가 이런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또 성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깨달아 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대상은 분명히 불신자들이겠지만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고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이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로 말미암는 그러한 은혜가 왕노릇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되는데 결국은 의롭게 된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에게서 왕노릇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또 의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우리의 축복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포입니까? 이런 감격을 날마다 품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상고해 보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원수, 예컨대 사망이랄지 사탄이랄지 정사와 권세랄지 등의 이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멸망시키시고 왕노릇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연 불갑을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자신이 왕이라고 헛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많은 그런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왕노릇하면서도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면서 그의 다스리심을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왕노릇할 것인가를 잘 구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여 살아가게 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더욱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도리를 잘 감당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